Song for my fans. 아름다 보여줄게 그 별이야만 감히 교차 때문에 멈추던 차이야 화려해지만 game over야 다섯 방향 난 game over야 반짝이는 강변 북로 예쁜 아홉시 나 오랜만에 나왔나봐 여긴 어디지 사람 백곡한 버스도 반칙 운전 정상으로 살기엔 이 도시는 폭소 난 뒷자리 앉아 팬들과 소통 엉뚱한 이 세상 비디오 누포스 When will you come back? 아직 끔찍해 I'm sorry for the love 예전에 빅뱅 잃을 것이 많아 더욱 그치 없이 let it go 그리움과 그 나쁨 망감만 빼고 술잔에 꽉 찬 알코올 I was in small fetish show window 아름다워 곁에 갈길이 가야 만남의 교차 때문에 멈추던 차이야 화려했지만 game over야 I was in small fetish show window 아름다워 곁에 갈길이 가야 만남의 교차 때문에 멈추던 차이야 가위바위보 완벽한 time zone I was in small fetish show window 내 갈등까지 가 넌 무뎌진 감정을 담아주고 이 고배보다 큰 백업 화려한 능력사로 남기고 새가고 Sorry for the love 난 떠나 Big Bang 겁이나 순수한 너날 듣고 공감성 이제 또 새로이 더 알려 지옥의 본진 지나온 내 아침 그땐 그랬었지 혼자 펑펑 난 평생 도대체 확실히 보여 나도 눈물 훔치지 그때가 광물에 비치던 노랗빛 도서시 더 행복했지 한없이 무거운 꿈 마음에 무거워 더 아름답게 장식하리 나 평생 도대체 확실히 보여 나도 눈물 훔치지 그때가 광물에 비치던 노랗빛 도서시 더 행복했지 한없이 무거운 꿈 마음에 무거워 더 아름답게 장식하리 나눠봐야 아름다워 곁에 갈 길을 가야 만남의 교차 때문에 멈추던 차이야 화려했지만 game over야 I was in small fetish show window 아름다워 곁에 갈 길을 가야 만남의 교차 때문에 멈추던 차이야 가위바위보 완벽한 time zone I was in small fetish show window